이 시간에는 널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뿌리가 되자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을 나는 사랑해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